최근 남조선에서 각계층 인민들이 미국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항의 투쟁을 보다 강도 높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저지 전국 행동, 진보련대, 참여연대를 비롯한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드 철거를 최우선적인 악폐 청산 과제로 내세우고 투쟁에 골개 나섰으며 5대 종단도 사드 철회를 위한 종교인 평화위원들을 결성하고 여기에 적극 합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들이 전쟁 반대, 사드 반대, 선만 평화 행동을 비롯한 투쟁을 전개했으며 문학계 인사들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작가들의 명의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신문 한겨레와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는 최근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반입한 사실을 은폐해온 괴뢰 군부 패당의 죄행을 규탄하는 사설들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전직 교수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102명의 국제평화활동가들도 최근 사드 배치를 처리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연대성을 표시했습니다.